두다 버렸어 나와의 시간들 나 하나 둘씩 너 없이 하나 둘씩 잊어가 한글자 한글자 널 쓰던 편지들 볼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우후 서리 없이 나 혼자 태워버려 이렇게